더는 할 말이 없어. 다른 이유도 어떤 변명도 나 의미였단 걸 알아. 끝이란 게 다 그렇잖아. 더는 물어보지 마. 언제부턴지 왜 그런 건지 난 그저 함께한 이 모든 게 힘들었다고 말하잖아. 네 품에 안기던 그날 밤에도 입을 맞추던 그 순간에도 그렇게 내게 말하지 마. 나도 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걸 오늘까지도 많이 힘들었던 걸 너는 알고 있잖아. 모든 게